남조선 정보원에 의해서 집단 유인 납치된 피해자 가족들이 23일 남조선 정보원에 다음과 같은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5일 중국 절강성 뇽파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당신들의 손에 의해 백주에 집단 유인 납치되어 남조선에 끌려간 12명 처녀들의 부모들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혈육 한 점 없는 거친 남조선 땅에 끌려가 독방에 갇히고 부모 형제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며 눈물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사랑하는 딸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견딜 수가 없다. 전쟁 시기도 아닌 평화 시기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참변이 빚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딸 자식을 부모들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는 잔악하고 야만적인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한 당신들에게 과연 인간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는가? 당신들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가? 너희들이 지금 특대용 범죄 만행을 감춰보려고 그무슨 자유의사니 동경이니 하는 괴변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은 순결무구한 우리 딸들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수작질이다. 우리 딸들로 말하면 고마운 우리 당과 공화국의 품속에서 친부모도 다 주지 못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받아 안으며 행복만을 알고 자라온 순결한 처녀들이다. 이런 우리 딸들이 야규강 시기에 남조선 사회를 동경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억지이며 그 무슨 집단 탈북을 했다는 것은 더더구나 언어도단이다. 너희들의 말대로 우리 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면 왜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독방에 가두어놓고 회유와 강압으로 귀순을 강요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감행한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이 순결한 우리 여성들을 직업알선으로 꼬드기고 총칼로 협박하며 집단적으로 강제 납치해간 섬나라 외적들의 성노예 범죄 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래서 온 세계가 너희들의 귀축같은 인간 백정 만행에 경악하고 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철면피한 궤변으로 범죄 만행의 진상을 왜곡하지 말고 우리 딸들을 백주에 납치해간 야만행위를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우리 딸들에게 귀순을 강요하며 정신육체적 고통을 가하지 말고 지체 없이 부모들의 곁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당장 길을 열라. 이번 유인 납치 만행에 가담하고 배후 조종한 천하의 악당들을 백배천배로 복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손에 넘기라. 지금 우리 부모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얼굴에 티 한 점 생길세라.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 키워온 우리 딸들이 당신들과 같은 악마와 더러운 인간 쓰레기놈들의 손에 머리칼 한 올이라도 상한다면 내놈들을 물어뜯고 칼탕 쳐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 것이다.